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랑랑 용해군인 소지령품공장에 종업원들의 통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기재들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2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관계부문, 공장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